뉴스. 에이치디 현대그룹사에서 채용 상담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채용 상담회는 오늘 오후 5시까지 HIT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11개 그룹사마다 졸업 선배들이 채용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스를 방문하는 인원에게는 노티드 도넛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 개발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용역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할 주간연구기관을 공모합니다. 접수기간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연구과제 제안서 및 신청서류 등을 첨부해 온라인에 신청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23년 스포츠 분야 멘토링 5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활동기간은 11월 10일 금요일부터 12월 4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스포츠 분야 취업 희망자는 누구든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 일자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560명으로부터 10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해당 사건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기소하면서 1심에서 높은 징역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 창원시는 지난달 30일 럼피스킨병 발생에 따라 이에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일부터 긴급 백신 접종을 실시해 현재 90% 이상 접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백신 접종은 시급성에 따라 축협, 경남도, 방역본부, 질병본부 등 타 기관의 협조를 받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접종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동물 공수인은 백신 접종 후 항체 생성까지 걸리는 3주간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시는 차단 방역을 위해 공동방제단, 보건소 방역 차량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매일 집중 방역 구간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종합격투기 연습 경기를 하다가 무릎 인대가 파열돼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4일 자신의 SNS에 수술을 했다는 글과 함께 왼쪽 다리에 부목을 하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저커버그는 내년 초 종합격투기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하고 있었다며 경기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저커버그는 지난 6월부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종합격투기로 대결을 벌이는 방안을 놓고 온라인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11월 7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주원, 기술의 김태환, 담당의 임세윤이었습니다.